관심있는 회원이라 지으시고 좋으시고 우리 시절 좋으시고 전무무 운수로다 하늘은 수 땅의 운수 좋으시고 좋으시고 우리 시절 좋으시고 좋으시고 이 시절 좋으시고